아름답지만 가다 보면 허무한 것이 세월 속에 묻혀가는 인생이 아니더냐. 가져갈 수 없는 행복, 가져갈 수 없는 사랑, 허무한 꿈 채우려는 내 청춘의 빈 잔이여.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천상화야. 아름답게 살다 가야지. 마지막 총점 눈앞에 보이는데 흘러가는 저 세월을 잡을 수가 없더라. 다시 필 수 없는 인생, 다시 필 수 없는 청춘, 허무한 꿈 잡으려는 젊은 날의 욕망이.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천상화야. 아름답게 살다 가야지. 아름답게 살다 가야지.